너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 나의 맘속 안에서 나를 슬프게 한 그 말 우린 사랑했지만 갈 수 없었던 그 이유 바보같이 아무 말도 전할 수 없었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는 몰랐었어 너의 마음이 변한 건지 아직 늦진 않았잖아 빌었지만 차갑게 돌아선 네 모습 이 노래는 진실했던 사랑 이야기 모든 걸 다 바쳤던 나의 이야기 하지만 이젠 끝을 모두 맺어버린 지나간 나의 사랑이야 I love you 아직도 사랑해 아직도 사랑해 사랑했잖아 너는 잊을 수 있니 추억 속에 살아 너는 나를 떠났지만 너 했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 건지 나는 웃으면서 나의 얘기를 하더라 죽을 것 같진 않아 아파 Oh no 단지 단 한 번만 너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난 숨을 쉴 수가 없어 Yeah yeah 나의 모든 것들이 너를 원하잖아 진실했던 사랑 이야기 yeah. 모든 걸 다 바쳤던 나의 이야기 yeah. 하지만 이젠 끝을 모두 맺어버린 지나간 나의 사랑이야 I love you 아직도 사랑해 없이도 모든 해낼 거고 지금 이 노래를 들어 늘 사랑해